안녕하세요. 디아캐스트 1일 MC 김예술입니다. 오늘은 엔조이 씨가 안 계세요. 엔조이 씨 어디 갔어요? 어디 갔네? 즐기러 가셨어요. 어딘가에. 어딘가에. 네, 이게 지금 녹음 안 한 지도 꽤 됐는데. 저희 오랜만에 녹음하죠, 네. 진짜. 그렇죠. 또 오늘은 또 어떤 분위기가 될지. 남자 셋이에요, 오늘은. 벌써부터 냄새가? 남자 냄새가? 뭐 이런 경험도 없죠, 사실. 이렇게 뭐 오늘 모시게 된 분은 뭐 갑작스럽게 모셨다기보다는 사전에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에디터 공모를 했었는데 네. 그때 지원을 해주셔서 네. 만나 되게 극적으로 뭐지 이거? 아, 지금 니코틴 네. 살짝 들어오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연이 돼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요즘 되게 자주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렵게 어렵게 뭐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억지로 모셨어요. 맞나요? 이제 북쪽에서 오신 기고 씨. 네. 기고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고입니다. 기고. 왜 기고요? 기고하다의 기고? 기고. 제가 좋아하는 세 가지 단어를 세 가지 잘 단어? 섞어보니까 세 가지 단어? 예, 기고가 되더라고요. 뭐 좋아해요? 뭐죠? 고양이 좋아하고요. 고양이. 기타 좋아하고요. 기타 좋아하시고. 그리고 고기 좋아해가지고. 고기. 기고. 예, 세 개 이렇게 섞어. 아 앞으로 쓰실 닉네임인 거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울려요. 뭐 학자 같기도 하고. 예, 기고. 예. 뭔가 한 글자 더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더 괜찮을 것 같고 기고? 김기고 뭐 기고 막 이것저것 이것저것 뭐 생각을 해봐야죠. 일단 네. 기고를 일단 중간에 기고. 두고 네. 뭐 엣지 있어요? 네. 좋아요. 외우고 싶다. 예. 그럼 어쩌다가 근데 저기서 계시다가 이제 이곳까지 오셔서 네. 에디터라는 것이 이제 어떤 계기예요? 저기 이제 북쪽에 네. 작은 도시에 살다가 네. 너무 무료하고 주말에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말신이라고 말신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처음 들어요. 인구 한 7,000명 정도 있는 도시인데 로스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로스톡 알죠. 거기 되게 뭐랄까 경제적으로 안 좋다고 어학원 선생님이 아 제가 그 네. 잘못 들었겠죠? 뭐 경제적인 건 잘 모르겠고 네. 이제 바닷가 네. 도시거든요. 약간 7,000명이면은 아니 로스톡은 이제 훨씬 많죠. 제가 사는 도시는 이제 로스톡에서 1시간 정도 남쪽으로 내려오는 말신? 도시고 말신? 네. 말신 7,000명 약간 우리나라 읍에서 오신 분 전놈이 그쵸? 한국 사람은 서두로. 뭐 이렇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 그쵸? 제가 유일한 한국 사람이었던 아이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거기 혼자예요? 예. 지금? 네. 본인? 네, 본인 혼자 한국 사람. 어때요, 살면? 이제, 약간, 어딜 가나 시선이 느껴지는 그런 거죠. 이제 사람들도 동양인을 자주 접해보지 못했고. 그래서. 신기해. 그래서 호의적이에요? 아니면 약간 경계하는? 호의적인 사람도 있고요. 그냥, 이제 제가 지나가다가 눈이 좀 오래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하는 편이거든요. 할로, 아니면 뭐, 고된타 하는 편. 왜 쳐다봐, 이런 말 안 하고요? 예,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쌩 지나가보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대꾸도 안 하고 눈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도 있고 대신 막 반갑게 인사 받아주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조금 도시가 약간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더 우측에 있다 그래야 되나요? 이제 보수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좋게 말하면 분위기가 조금 그래서 근데 거기 사신지 꽤 되셨잖아요. 네? 거기 사신지 예, 저는 이제 1년 살만하니까 사셨던 거 아닐까요? 1년 정도, 1년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산지 네.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일하고 있거든요. 아 거기서 일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타 일하시는 거 아니죠? 네 기타 그래서 기고? 네, 네 기타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음악학원에서 음악학원 기타 선생님 예. 그럼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은 대부분이 이제 초등학생들 이제 그룹도 출래 다니는 애기들이고요. 초딩. 네. 초딩. 아. 그리고 이제 뭐 어른들도 꽤 있고요. 60세 이제 넘어가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제 주부도 계시고 경찰관 분도 한 분 저한테 배우고 계시고 그건 괜찮네요. 이렇게 좀 의지가 되죠.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할 수 있게 어디 가서 영혼을 다해서 가르치고 네. 그 어때요? 가르친다는 게 아이들 가르친다는 게 참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막 이제 말 안 듣는 애기들 연습 정말 안 해오고 이러면은 이제 1년을 배워도 뭐 3페이지도 못 나가는 경우가 당하거든요. 이렇게 교재 같은 거에서. 근데 그런 거 보면 막 화가 나다가도 제가 어릴 때 고생시킨 선생님들 생각하면 아 이렇게 내가 속죄를 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여기는 약간 자기가 좋아서 보통 하지 않나요? 한국보다는 훨씬 더 자율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제 애기들이 처음에 학원에 와서 악기들 하나씩 다 시험해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아, 이게 잘 맞는지 어떤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악기를 고르고 그리고 전 거의 자의로 하는데 자의로 배우는데 악기를 이제 또 가끔 가다가는 부모님 또 극성이신 분들도 가끔씩 계시고 그럼 본인한테는 어때요? 기타가? 기타가 어때요? 본인한테 잘 맞는 악기인가요? 아 저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잠깐 한두 달 정도 바이올린도 해보고 또 피아노도 배워보고 했는데 기타만큼 오래 배우지도 못하고 또 그만큼 애정을 느끼지도 못했는데 각자한테 맞는 악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타를 배우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었고 이제 치면서 많이 이제 뭐라 그러지 카타르시스 같은 것도 많이 느꼈고 네, 그랬죠. 보통 기타 남자한테 기타라는 거는 무기죠. 그죠? 뭐 떠오르는 키워드 뭐 MT. 아 MT 가서 이렇게 막 통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 캠프파이어. 모텔에서. 아니 멤버십 트레이닝이요. 멤버십 트레이닝 MT. 네. 그렇죠. MT 가서 그 멋진 오빠가 딱 기타 치면서. 또 물들어갖고 그래요. 세상에 물들어. 세상에 기타를 외쳐. 그러니까. 멤버십 가서 이제 기타 치면서 이제 오빠가 딱. 근데 목소리 톤도 괜찮으시고 또 노래도 같이 병행하신. 그런 기회가 잘 없었네요. 막 기타를 어필할 수 있었던. 사실 계기가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쵸. 뭐 있죠. 예. 한국에서 기타 하셨어요? 한국에서 기타를 이제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아. 그래서 MT 가고 이런 시절을 다 지난 후에 기타를 그때는 집에서 했거든요. 연습하던 시절? 아니요, 아 예, 그죠. 그러면 한국에서 대학교에서 기타 치는 약간 오빠 이런 거 못 해봤겠네. 예, 그런 걸 못 해봐서 참 아쉽죠. 그때 매력 어필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MT도 가고. 독일은 MT 같은 건 없잖아요. 없죠. 뭐, 없죠. 아쉽게 됐네. 그렇죠. 베개죠, 뭐. 늦었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여기 베를린에 집을 구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조금 이제 일주일에 4일이라는데요. 4일? 네, 주 4일 좋네요. 4일 6시간, 7시간씩 일하는데 조금 허무하더라고요. 이제 일하니까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돈은 들어오는데 그 시간이 이제 저를 위해 쓰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조금 더 시간을 저한테 쓰고 싶었고요. 네. 좀 재밌게 살고 싶었고요. 좀 평범하게 좀 느끼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환경이 거기는 또 좀 제한이 돼 있으니까. 네, 저녁 8시가 되면 그냥 도시가 죽어요. 그냥 도시가 죽어요. 그냥 그 말이 딱 어울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용해요. 아, 거기서 이제 혼자 사셨어요? 네, 혼자 이제. 어쩌겠노. 네, 살다가. 그럼 뭐예요? 여가 시간 동안 뭐 악기만 계속 치시지? 여자친구 없었어요 거기? 예, 거기 이제 도시 살 때는 여자친구 없었고. 그래서 많이 달렸죠. 많이 뛰었어요. 운동 많이 하고. 그리고 여행 많이 다녔고 이제 중간중간 시간을 날 때마다 이제 여러 독일 다른 도시들도 가보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가보고 그러다가. 근데 왜 또 베를린으로 오셨어요? 베를린에는 조금 이제 그 전부터 친구들도 좀 있고 해서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베를린에 많이 이사고 해서 친구들 만나러 왔다가 친구 집에서 뭐 이상주만 모르기도 하고 조금 알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도시가. 생동감 넘치고 뭔가 영감을 준다 그래야 되나? 굉장히 주변 환경에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에너지가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근데 진짜 베를린에 뭐 오래 산 건 아닌데 있다 보니까 되게 또 뭐라 그래야 되지? 무뎌지는 것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저희는 베를린에서 거의 처음에 시작을 해갖고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고. 그럼 날씨는 조금 그러니까 뭘로 안 보고 싶어 되겠네. 그래서 그래도 1년 차 쯤에는 네. 이제 여기 지내면서 다른 도시 막 갔다 오면서 그래도 비교가 되니까 베를린이 그래도 이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활기차고 말씀하신 것처럼 막 볼 것도 많고 미친놈들도 다채로운 것 같아요. 네. 막 별의 별 인간 다 있죠. 네. 별의 별 인간들이 딱 방생해 갖고 길거리에 다니니까 재밌어요. 재밌는 사람들 참 많아. 그래서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로 와야겠다 해서 좀 무리해서 이제 주말에 금, 토요일은 여기서 머물고 월화수 먹은 다시 일하러 가고 이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괜찮다. 이런 이대로 거기서 하고 내 시간은 또 다른 환경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직장인이라서 돈을 버니까 가능한 뭐 비자도 주셨겠고 비자도 주고 그것보다 근데 거기 살면서 이제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주말에는 거기 있으면 조금 많이 우울해졌어요. 아, 슈퍼마켓 이런 것도 문 안 열고 뭐 그런 것보다 이제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가면은 학부모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고 도시가 작으니까 거리를 걸어가도 항상 시선이 느껴지고 왜냐하면 동양인이 거기는 정말 극소수거든요. 뭐하니까 항상 뭔가 좀 이렇게 감시받는 느낌도 들고 항상 행동에 조금 조심스러워지고 그래도 어떻게든 좀 탈출하고 싶은 그런 그래도 오래 계셨다 정말 그 상황에서 와 그 약간 수행하셨네. 수행을 끝내고 이제 다시 나쁘게 살려고 이제 제야의 무천이에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 사진 부정한 남자가 시골에서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 또 그래서 열심히 수도 베를린 얼마나 좋아했어요. 네, 그 MT도 못 갔고 MT도 MT를 안 가봐야 그러니까 우리 아 근데 안 그래도 MT 나온 김에 저희 이제 날씨 풀리면은 이제 조그만한 규모로 주최를 해서 MT 그러니까 멤버십 트레이닝? 멤버십 트레이닝 예. 운원 씨가 말한 거 말고? 예. 뭐 나도 멤버십 트레이닝 예. 그래서 저희 이제 뭐 독일 도시에 나도 멤버십 트레이닝 뭐 그 기고 씨가 추천해 주신 어디 제 MT 예 뭐 예 그런데 이제 2박 3일 정도 네. 가가지고 이제 또 캠프파이어도 하고 아 좋죠 고기도 꺼먹고 예, 뭐, 술도 먹고 예, 워크숍도 좀 하고 뭐 그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도 좀 만나고 예, 깨알같이 지금 광고한 거예요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기대되네요 그거 뭐 일단은 준비되는 대로 예. 진행을 해보고 싶고 약간 대면식 느낌으로 가나요? 그런 벌써 대면식 사랑의 뭐 연결 이런 거? 뭐 짝 같은 거? 그런 거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그림? 짝! 대면식이란 말 듣자마자 막 그 이미지가 멤버십 트레이닝 아 근데 예전에 누구한테 들었지? 그 베를린 리포트에 어떤 여자분 두 분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 직장인? 그러니까 나이 제한이었나 아무튼 직장 제한이었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미팅하자고 누가 올려가지고 그거 모임 두 분이 네. 그래갖고 모임 그거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베를린에서 한번 아, 재밌겠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신청자가 엄청 많았는데 네. 다 남자여갖고 네. 좀 그랬대요 여자분들이 많이 안 신청해 주셔갖고 근데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좀 뭐랄까 좀 그래도 의미를 좀 찾으려는 모임 네. 뭐, 의미 네. 어떤 의미 많은 의미가 많은 있어요. 의미가 있겠죠 네. 뭐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 근데 네. 이제 혼자 여기 외롭잖아요 다들 근데 이제 그날 그때만큼 이제 좀 덜 외롭게 모르는 사람들이랑도 이제 같이 이제 샤바샤바 밥도 해 먹고 사바사바 네. 뭐 하고 싶은 얘기도 좀 하고 유치하게 롤링페이퍼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마니또 하죠 마니또 하면 마니또 같은 것도 하고 그래 마니또 그런 거 하면서 그냥 소소하게 마니또 소소하고 유치하게 2박 3일 보내는 거 아, 오히려 신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삶에 다시 활력을 그쵸?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약간 나이 서른에 20대 막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OT 간 느낌 아, 수학 여행 같은 느낌 그래 그쵸 재밌겠네. 그때 네. 기타를 들고 오세요 알겠어요 매력 어필 못다한 그 꿈 목적 그거를 거기서 이제 또 네. 기타로 네. 이제 뭐 무슨 곡이 나올지에 따라 괜찮네. 반응이 다르겠지만 또 고루한 거 말고 예심 이제 아까 좀 세련된 거 있잖아요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네. 요즘 애들이 아니죠. 우리 나이 또래가 좋아할 수 있는. 서른쯤에 막 이런 거. 그거는 뭐 이제 새벽 시간대 풀어주시는 걸로 하시고. 그런 거 말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멜랑콜리 한다 그러나 그런 걸로 이제 또 여심도 좀 사로잡고 MT의 BGM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건 무기. 나중에 기회 되면 기타 워크숍 같은 거에서. 아, 그럼 좋죠. 각자 악기 들고 와가지고 연주도 하고. 잼도 하고. 진짜 나도 기타 개인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기타가 있었거든요. 네. 있었는데 혼자서는 힘들더라고요. 이 집는 게 다 집더라고 나는. 하나를 짚고 싶은데 이게 살이 겹쳐가지고 다 짚어지더라고. 그런 법이 있어요. 이제 전 손가락이 짧아서 약간 기타면 약간 가늘가늘하고 좀 긴 손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손이 좀 두껍다 보니까 기고시 손모하니까 딱 손가락 길고. 근데 두꺼운 사람들이 이제 대가들 손가락들 보면 다 두꺼워요. 네. 저희 선생님은 이제 여성분이신데 여성 기타리스트신데 손이 저보다 훨씬 두꺼워서 진짜 어려워. 파워풀한 음색을 가진. 하긴 그게 성향에 따라 다르겠다. 음색도 손에 따라서 맞아요. 다르게 나오겠고.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워크숍도 재밌을 것 같고, MT도 재밌을 것 같고. 날씨 좀 풀리면은 다 한번 하는 것도 좋죠. 뭐 면허도 바꿔놨겠다. 차 한 대 이제 해서. 낭만 있네. 괜찮네. 사실 더 원하는 거는. 네. 조금 더 약간 리얼인데 캠핑카 하나를 해서 그 기간 제한 없이 질릴 때까지 좀 돌다가 오는 게 제 로망이거든요. 그러다가 산에도 들어가서 텐트도 치고 토끼는 귀여워서 못 잡겠고 멧돼지 있으면 토끼 무서워서 와 여기 그런가? 토끼들은 와 그런 거 참았다 어쩌고 무화 손질할까 그걸 생선까지는 뭐 잡아서 강해서 아 낚시 못해요 우리. 아 그래요? 라이센스 있어야 돼. 아 몰래. 아 그 이렇게 말하면 안 돼서. 네. 어쨌든 그래서 뭐, 그런 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소소하게 조그맣게 출발을 해보는 거예요. 워크숍 얘기로 너무 빠졌는데 어쨌든 겸사겸사 이렇게 나중에 진행을 해봤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어쨌든 형식상 에디터 로 지원을 하셨는데 어때요? 뭐 뭘 하고 싶으셔서 아 뭐 벌써 저기 김혜수 씨랑 오노윤 씨랑 뭐 의견 나눈 것처럼 영상을 조금 찍어보고 싶어요. 영상 영상 어떤 영상 뭐 대단한 거 아닌데 야동 좀 생각한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쵸 그쵸 기회 되면 나중에 오노윤 씨 뭐 야동 아니 됐고 내 거? 왜 내 걸? 한번 제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깜짝 놀랐네. 네, 뭐 찍어드리도록 하고 네, 이제 특이하게 사는 사람들 배울리는데 워낙 많잖아요. 진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하는 시선으로 5분 뭐 더 짧게 4분 정도 이렇게 약간의 인터뷰와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상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아서 그런 거를 착착착 모아보고 싶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고 돌아봤을 때 내가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고 흥미로운 지지자 어쨌든 사람이라는 건 변수도 많고 저도 약간 영감 같은 거 개인적으로 작업하거나 뭔가 할 때 사람한테 영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베를린에 있으면 재밌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길거리에도 있고 여기 계신 한국 분들도 재밌는 분들 정말 많고 대화를 나누면 배우는 것도 많고 고기씨? 고기씨는 고기씨? 기고씨는 고기라고 해도 괜찮은 고기 뭐 거꾸로 하기씨 기고씨는 기고씨로 하죠. 영상으로 이렇게 담아서 아, 근데 상당히 뭐랄까 이번에 그 영상 처음 해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또 하신다고 하고 탁 이렇게 탁탁탁 준비해가지고 편집도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면서 이제 저는 그 과정을 봤잖아요. 근데 확실히 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 동기를 동기와 의지와 그 실행력 행동하는 거 한다라는 거. 한다 딱 마음 먹고서 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면서 딱 됐을 때 되게 옆에서도 그게 영향을 받아요. 시너지가 나죠. 시너지가 나요. 그냥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좋다. 그렇게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재밌으면은 내가 재밌으면 뭐들 하죠. 그냥 하고 싶어지니까. 애기들이랑 레슨 하다가도 보면은 이제 저한테 배우기 전부터 해서 뭐 총 배운 기타를 배운 시간이 5년, 6년 되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정말 못 쳐요. 정말 연습 하나도 안 하고 매 시간마다 반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제가 거의 반포기 상태에 이르렀어요. 아, 얘랑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래 너 그래 하,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어떤 곡 하고 싶은데 그런 걸 제가 지금까지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걔랑 2년 레슨 하면서 근데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물어보니까 걔가 선뜻 이 곡을 하고 싶다. 그 스모크 언더워터 아세요? 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되게 굉장히 쉬운 곡이거든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하니까 다음 주 되니까 걔가 집에서 연습을 다 해온 거예요. 그냥 완전 외워왔어. 그걸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죠. 이거구나 동기구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는구나. 그래서 걔는 요즘 정말 연습 많이 하고 굉장히 일취월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애들 가르치면서도 좀 지루함도 많은데 또 배우는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측면이네요. 부정적인 측면도 많고요. 그쵸. 그렇겠죠. 네.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쨌든 일을 하시고 있는 이유가 뭐 굳이 찾으려면 개인적인 만족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이제 배운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생계 유지와 그 어떤 생활적인 거에 어떤 조건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기저에 있으니까 자유로울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만족하려면요 하겠지만 만족을 하려고 마음 먹어야 되는 부분이 많을 거고. 이제 뭐 살다 보면 노련해진다라는 게 이제 내가 하는 부분에서도 그래도 이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만족도 찾고 생각도 하게 되고 잘 살고 계시네요. 살아서 잘한다. 아,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칙칙해. 근데 뭐 엔조이 씨만 계셔도 야, 여자분 한 분 안 계신다고 저희가 이래 내려왔나요? 아, 물론 이제 항상 저 편집해 주시는 저기 저분께서 다소곳하게 계시지만 엔조이 씨의 부재가 크다라는 걸 세상 느끼면서 잘한 거예요. 세영한테 빌미스 씨도 지금 지금까지 하신 거 들어봤는데 지금까지 하신 거 정말 너무 다들 뭐라 그래야지 각자 역할을 잘 맡아서 하시고 게스트들도 다들 너무 잘하셔서 할 때 부담이 많이 됐는데 또 이렇게 두 분이서 또 하니까 더 칙칙해지네요. 계속 칙칙해져요. 계속 땅으로 가네.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이번 화는 그냥 좀 이해해 주세요. 버린다고 생각한다. 뭘 버려요 또. 저희 세 명이 또 동갑이에요. 그렇죠. 또 이제 막 이제 그 녹음 게 없을 때는 반말하고 친구처럼 지내다가 이제 녹음 게 있으면 이제 언어를 좀 골라서 아름답게 이렇게 연출을 해야 되니까 좀 딱딱하죠 저희. 근데 저희가 이게 뭐 팟캐스트를 한 지 오래된 건 아니지만 이제 피드백이 되게 되게 없죠. 없고 그리고 뭔가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녹음 횟수가 10번 11번 되니까 게스트도 꽤 만났고 그리고 조회수 같은 거나 이런 거 조회를 보면은 그렇게 또 낮지가 않아요. 그래도 많이 들으셔. 근데 1000명은 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요? 예. 조회수가? 조회수가 꽤 높아요, 그래도. 아, 진짜? 저 안 듣거든. 저기, 팟캐스트, 가끔 순위 잘 될 때는 100위권에도 들고 그래요. 이 카테고리에서. 진짜요? 근데, 피드백이 없으니까, 이게, 뭐랄까, 우리끼리 떠든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혹시나, 팟캐스트, 이제 지금 저희가 근데 안드로이드에는 못 올리고 있는데, 아이튠즈, 팟캐스트에. 팟빵. 팟빵에 지금 못 올리고 있어요. 그게 뭐 유료더라고요. 그것도 일이 한두 개 또 많아지면 또 번거로워지고 이래서 좀 게을러요. 지금. 근데 홈페이지나 뭐 페이지에서 바로 들을 수 있어요. 그쵸. 뭐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들으시고 한마디씩만 남겨주시면은 참. 욕이라도? 욕이라도. 차라리 그래.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컨셉 좀 바꿀 때 됐다. 무플보다 악플. 그렇지. 그러니까 차라리 악플이라도 좀. 해주시면은 참 뭔가 동기부여도 더 되고 그럴 텐데. 네. 좀 맨. 아, 칙칙. 아, 이거마저 칙칙하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여기 잠깐 흐름을 끊고 그럼. 네. 2부 때 다시 뭔가 새로운 주제로. 새롭진 않겠죠. 수분도 섭취도 네. 좀 하고. 덜 칙칙하게. 덜 칙칙하게 봅시다.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시죠. 파우제. 자,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오늘 날씨가 이렇게 안 춥고 좋아요. 네. 요즘 베를린 날씨 아주 해가. 아, 저번주에 네. 진짜 좋았죠. 영하 5도, 6도 막 돼갖고. 춥다가 이제 좀 해 좀 뜨고 괜찮았어요. 밖에. 요즘 스코어가 좋아. 내일은 한 10도까지, 영상 10도까지. 아, 것 같아요. 아 근데 옷이 겨울옷밖에 없는데. 또 걱정이네. 겨울옷? 아, 10도라도 겨울옷 입으셔야죠. 아, 그래요? 네, 10도라도. 아, 금방 따뜻해지면 또. 아. 어쨌든. 예? 그래서, 저, 2부 때는, 뭐, 제가 조사한 내용 중에, 이제 커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그렇죠. 독일에 있으면 커피 뗄 수가 없죠. 저희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 뭐, 커피는 거의 생활. 유럽, 에서 커피 소비율 1위가 독일이래요. 아 정말요? 네, 예, 이태리나 이런 데가 아니라 소비율은 독일이 1위라고 하더라고요. 소비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저기 도시들 가서 이것저것 커피를 많이 마셔봤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네. 정말 이태리 커피는 틀리고요. 아 맞아. 진짜 맛. 진짜 맛있어. 그냥 어디를 들어가도 제대로 머신으로 제대로 뽑아주고요. 아 바르셀로나도 괜찮았어요. 거기도 그냥 동네 빵집을 가도 그냥 맛있게. 다 제대로 맛있게 해줬는데 독일은 그냥 카페인만 주는 거 그러니까 진짜 아, 맞아. 카페 투고 이렇게 한 번씩 먹어보세요. 아, 맞아. 와 깜짝 놀랐어. 맞아. 차라리 커피 믹스가 나. 맞아. 요즘 좀 가려요. 그래서 독일 이렇게 딱 들어가서 계산대 쪽을 딱 보면은 머신 WMF 머신 딱 있으면 그냥 나오고. 사실 그 뭐 이렇게 비교군이 없으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카페 베네든 뭐 어디든 가면은 맛이 다 거기서 거기였거든요. 아, 그래서 이번에 그냥 가서 먹었는데 진짜 와 저 커피 연하게 먹잖아요. 네. 그냥 뜨거운 커피 향 나는 물 그냥 조금 그냥 그래서 그때는 그게 커피인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먹었거든요. 그냥 커피니까 마셨는데 여기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회사 브랜드도 많고 카페도 여러 가지 있고 특히 비오 컴퍼니에서 괜찮은 커피들이 좀 많은데 집에서 내려 먹는 것도 꽤나 맛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맛에 어떤 기준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나 처음에는 진짜로 뭐 커피 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막 이게 맛있고 저게 맛있고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이제는 좀 이해가 그냥 돼. 뭐 그냥 좀 머리 아프고 띵하고 하니까 마시게 됐는데 진짜 맛있는 커피 마셔보니까 저희도 집에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별짓거리 다 해봤어요. 커피 맛있는 커피 마시려고. 핸드드립 해보고, 그 가라도 보고, 그 뭐지, 맷돌? 맷돌은 아니고, 뭐라고 하죠? 커피 가는 거. 뭐라 그래요? 분쇄기? 분쇄기? 흔들흔들이고 돌리는 거. 그런 것도 해보고, 쉐이크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쵸, 뭐, 머신도 내려보고. 압축 저거, 뭐, 좀 에스프레소 뽑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네. 근데 뭐 저도 커피 좋아해서 많이 마시고 하는데 네. 네. 오늘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테스트로 저희한테 이제 와. 아 근데 지금 일단은 오늘 생각에 오늘 가져오신 그 준비해 주신 그 커피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아, 진짜로 맛있다는 게 제가 이제 방에서 있었잖아요. 커피 먹다가 한 모금 먹다가 깜짝 놀라고 밖에 나왔잖아요. 와 이거는 담배 피면서 저도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일단 보통 사람들이 맛있는 커피를 찾으려면 방법을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뭐 핸드드립, 에스프레소. 그렇죠. 저희 프렌치 프레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신선한 온도거든요. 재료. 원두만 신선하면 정말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요. 그냥 물에다가 갈아서 타 먹어도 맛있어요. 와. 원두가 신선한 걸 중요해서. 그래서 저도 그거를 나중에 알았죠. 많이 먹다 보니까. 맛있는 데는 거의 직접 커피를 볶는 곳에서 먹는 커피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항상 어딜 가든.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집에서 직접 볶게 됐죠. 예. 그래서 먹다 보니까. 이거 볶는 게 있나요? 네, 볶는 기계가 있는데, 볶는 기계가 있어요. 한국 브랜드인데, 네. 이거 제가 독일에서 샀거든요. 네. 독일에서 한, 그래도 돈 꽤 줘서 이제 뭐 450유로에서 500유로 정도 주고 샀는데, 이게 한국 브랜드인데, 한국에서는 80만원에 판매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이 더 싸더라고요. 더 싸네요. 네. 네, 수입용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걸 하나 사서 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 생도 사가지고 볶아보고 네.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방법이 중요해지더라고요. 생도는 어디서 사죠? 생도는 인터넷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저는 또 아시는 친한 지인분이 또 그 커피 볶는 커피만 전문적으로 볶는 그런 데서 일을 하셔가지고 이제 신선한 생도를 좀 조달받을 수 있었죠. 저는 이렇게 뭐 아무튼 신선한 것 중에서도 되게 신선한 것 같았어요, 오늘. 맛이. 그저께 볶았거든요. 네. 어젠가. 볶아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갈아서, 저희 마셨잖아요. 네. 지금부터, 볶은 날짜부터 일주일 정도가 제일 맛있어요. 그때 다 드셔야 돼요. 보통, 가게에서 사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1년? 2년? 이렇게 지난 것들이고. 맞아요. 딱 갈려있는 것도 이렇게 벌써 갈아놓은 거, 가루로 된 걸 사면은, 향 같은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요즘 그래도 낙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어영부영 일어나가지고 커피 한 잔 딱 마셨을 때 그 좋아요. 그 기분 맞아요. 또 내릴 때 그 향 있잖아요. 커피 내리는 향. 그게 또 요즘 이렇게 소소한 낙인데 오늘 어떤 신세계를 열어주셔서 내일 아침이 기대가 되는 아침에 딱 기대되는 볶는 대로 종종 멀쩡한 다른 원두들 막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맛있는 밥은 해드릴게요. 커피 좀. 아, 좋네요. 상부상 정한 거 같죠. 그래야죠. 좋습니다. 네. 제가 그 정성으로 요리에 임했으면 지금쯤. 네. 그쵸. 열심히 해야죠. 잘 먹고 잘 있었을 건데. 혼자 있어서 그래. 네. 근데 뭐 이제 앞으로. 또 데리고 살면 네. 자주 보면서. 맛있는 거 보고. 저희 최근 스코어 좋았죠? 괜찮았었어요. 최근에 뭐였죠? 어떻게 갔죠? 김예수 씨가. 요리가 많이 늘었어요. 에이. 처음에 이분이 독일 왔을 때는 그냥 재료를 막 사요. 에이. 이것저것 사는 것 같아. 에이.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볶음밥 다. 에이. 그냥 다 때려놓고 채 썰어서 볶아. 기억나네. 그렇게 한 1년 사시다가 에이. 이제 짬이 차가지고 이것저것 하시다가 에이. 이제 뭐 시행착오도 있고 이제 상처 입을까봐 이제 좀 아, 맛있다 하면서도. 그러셨구나. 잘한다. 저는 다행히 그래도 조금 완성되어 있을 때 말하죠. 완전 완성될 때. 운이 좋았어요. 정말. 지금 김예수 씨가 잘하는 게 족발. 족발 진짜 맛있어요. 제대로 하시고. 웬만한 한국에서 파는 데보다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그 다음에 어제 먹은 거, 오늘 먹은 거. 돈까스. 이거는 팔아도 되겠더라고요. 나는. 전 좀 디테일 같은 음식에 음식이나 뭐 뭐든지 간에 그냥 디테일이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이번에 감동받은 게 약간 돈가스를 먹으면서 돈가스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옛날 한국식 옛날 돈가스에 나온 것처럼 스프 처음에 근데 그 스프가 이제 막 제대로 된 스프가 아니라 이렇게 그쵸, 뭐라고 해야지 인스턴트 스프인데 그 맛이 있거든요 또 맞아, 그거랑 이제 양배추에다가 케찹이랑 마요네즈 이렇게 그쵸. 다 얹어가지고 좀 감동을 먹었죠. 아, 이 사람이 뭔가 아는 사람이구나. 하네. 그냥 구현한 거죠. 옛 기억을 더듬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물 요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얼큰하고 이런 거. 저번에 매운탕 해주셨거든요. 정말 맛있었어요. 매운탕? 고추장 찌개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었었죠? 오징어. 오징어랑. 고등어 대가리. 맞아요. 고등어 대가리. 그게 매운탕이죠. 네.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딱 아름답게 들깨가루가 들어갔는데 걸쭉한 그게 살렸어요. 밥도둑이었죠. 근데 제가 이 요리가 그래도 맛이 잘 나는 거는 식재료가 또 신선한 부분도 있고 또 운원 씨가 그 한국 갈 때마다 좋은 식자재를 많이 공수해 와요. 베를린에서 저희 집 제일 잘 먹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다 있어요. 고춧가루부터 뭐 된장, 집된장, 집고추장, 뭐 말린 무엇이든 간에 그냥 뭐 콩가루도 있어요. 콩가루 나 깜짝 놀랐어. 다 있어요. 콩가루 어떻게 써? 제 인절미도 해 먹었어요. 인절미도 해 먹고 떡 같은 것도 해 먹고 호떡도 해 먹고 웬만한 건. 네. 그래서 항상 오면서 항상 기대에 부풀어서 오고 좀 자, 부담되기도 하죠. 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커피 가오면 돼요. 아, 커피 커피 가 주시면 가오면 돼요. 가오겠습니다. 커피 가오. 앞으로 남은 게 근데 이제 닭 한 마리 칼국수. 네, 저희 있어요. 집에도 저 편집해 주시는 분이 닭 한 마리 칼국수에 어떤 뭐 잘해 굉장한 그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잘해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또 아구찜 저희가 한번 또 할 거고 아구 여기 아구가 한국 아구보다 더 좋더라고요. 근데 아구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시도를 해보면 그다음 조만간 김예수 씨가 이제 중국 요리 다시 야 다시가 아니죠. 또 이제 새롭게 입문해 보려고 쟁반짜장하고 쟁반짜장 저번에 그 오므라이스인데 계란을 이렇게 흰자 머랭으로 해주셨는데 그쵸. 입에서 녹는 게 그게 얼마 전에 저 TV에 그 TV는 아니죠? 그 스트리밍 사이트에 제가 생활의 달인 같은 걸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가끔. 거기 보니까 그 오므라이스 오믈렛 오므라이스를 그 머랭을 쳐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되게 폭신폭신 부드럽게.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봤는데 그 식감이 독특해요. 그런 신세계였던 것 같아요. 못 먹던 걸 먹어보니까 오므라이스가 이럴 수 있구나 그런 느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서 지내다 보면은 먹는 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요하죠. 먹고 사는 거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 공감대 중에서 강하게 공감할 수 있는 그 코드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음식이 많으니까 맞아요. 사람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얘기도 좀 통하고 말도 통하고 이렇게 공감도 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음식이 그게 항상 열리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테마를 할 때 맞아요. 이제 커피도 이제 한국에 살 때는 카페 이런 데 왜 가나 그냥 자판기에 물고 자판기에 그냥 그 200원짜리 그 밀크커피 그게 제일 맛있었는데 여기서는 진짜 맛있는 커피 찾게 되고 맞아. 그래서 베를린은 정말 좋은 카페도 많거든요. 많아요. 네, 그래서 조금 낙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는 동네는 정말 암담하죠. 베를린은 특히나 카페 쪽 그러니까 아 맛있다 보다는 맛이 다 다르니까 좀 골라서 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나오는 케이크들 쿠폰들도 잘해요. 수준이 좋더라고요. 그건 잘해요. 근데 두 분 다 여기 독일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도 한 5년 정도 됐죠. 5년 넘고 5, 6년 사이인데 어때요? 뭐가 좀 중요해져요? 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독일 생활에서 왜냐하면 그냥 한국에 살면서 스스로 생각을 가지고 그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착착착 정해진 대로 탁탁탁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대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지금 일을 하거나 하는 데서 자기 입장을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예를 들면 원장이 이렇게 물어봐요 갑자기. 오늘 여기 이렇게 테이블 배치를 이렇게 할 건데 이 생각은 어때? 그러면은 처음에 예전에 같았으면은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 이게 뭐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똑같아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요즘에는 말하는 게 조금 틀려지는 게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저쪽에 앉은 사람들이 햇볕 때문에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은 좀 더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말 안 하면은 여기서는 투명인간이 되더라고 사람들이 무시해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배려해주는데 계속 그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거는 뭐 다 비슷하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사람이란 무시하게 되지. 가만히.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조금 더 관료제라 그래야 되나? 계급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원장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관리하고 뭔가 시부리심하고 일만해. 그렇죠. 비서들 있고 이런데 이제 한국에서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기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윗사람한테는 특히. 근데 그런 약간 그런 맞다, 맞다. 그런 비교에서 보면은 자기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대학교에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강의 같은 거 들을 때 세미나라는 건 사실 주고 받는 거잖아요. 교수와 학생이. 네. 한국에서도 잠깐 뭐 대학교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 학생이 자기 질문을 하거나 혹은 질문을 많이 한다면 주변 다른 학생들이 아 쟤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뭐고 설치 너 그렇죠 아 쟤 이렇게 안 되지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말을 안 하는 오히려 바보예요 궁금한 거 그 자리에 못한 거 옆에 40명이 있더라도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문화를 네, 되게 존중해요 되게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생각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5년차인데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이죠. 어때요, 문호희 씨는? 비슷해요. 근데 저는 그냥 관심이 없는 부분에는 아예 말을 안 하고 말은 직설적으로 다 하는 편이라서 그런 건 저건 오히려 말을 할수록 좀 윽하는 건 있었죠, 여기서는. 특히나 이제 억양 같은 게 세니까 오해도 좀 많이 하고 독일 사람들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문제는 없었어요. 저는 모른다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좀 그런 게 있었죠. 이제 말투가 좀 또 덩치도 있고 하니까 오해도 하고 화났어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 정말 그렇게 눈으로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많았고. 그래서 좀 말을 할 때 좀 다듬어서 서울 말도 많이 배웠어요. 아, 예. 서울 사람 배웠어요, 저는. 아, 그래요? 알잖아요. 제가 이제 부산 사람 치고 말이 세지 않고 유하고 스무스하고. 저도 같이 지내다 보면서 이제 나는 이제 부산 남자랑 이렇게 지내본 게 처음이잖아요. 근데 그 부산 사람이 다 이 정도겠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부산 분들 보면은 아 그 말투랑 이런 게 좀 액션 오리지널 이런 것들이 저희 집에 오셨죠. 얘는 약간 할프구나. 세상 느껴요. 저도 같은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경상 북도 출신인데 또 부산이랑 틀려요. 부산이 훨씬 목소리가 강하고 억양 같은 게 같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조금 이제 조금 뭐라 그래야지. 화났어요. 이해 좀 참았다라고. 근데 그게 표현만 그런 거죠? 그죠? 아, 그런 네. 거죠? 그냥. 아 실제로 뭔가 이렇게 표현이 그런데 네. 약간 마음도 약간 좀 그런 건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마음은 그렇지 않아. 뭐라고 해야지? 밥 먹나? 근데 이렇게 하는데 약간 밥 안 먹으면 또 큰일 날 것 같아. 저 사람 왜 물어봤지? 밥 먹은 걸? 약간 동공이 이렇게 흔들리는 분이 볼펜 좀 갖다. 그럼 어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른 질문인데 본인이 요즘에는 이제 좀 바꾸셨잖아요 표현. 네. 밥 먹었어 이렇게. 네, 바꾸신 거예요 지금? 바꾸셨겠죠. 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밥 묻나라고 얘기를 했을 때랑 밥 먹었어 이렇게 했을 때랑 본인이 느끼는 건 달라요? 다르죠. 밥 먹었니 영혼이 없어요. 밥 묻나. 애정과 사랑이 들어가. 뭐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뭐 사소한 부분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도 그냥 제가 뭐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순간순간마다 즐기면서 살 수 있으니까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거 말고는 그게 제일 크죠 거의 눈치 안 보면서 산다. 근데 내 눈치를 보게 되던데? 혼자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고 그건 있죠. 네. 그게 제일 기본으로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혼자 생활하면 오는 것 중에 이제 내 자신을 좀 잔인하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여기서 뭐 해먹고 살 수 있고 내 능력치가 어느 정도고 내가 뭘 지금 당장 가능한 게 뭔지 이런 걸 정말 좀 가늠을 해야 되는데 자성체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이기는 게 좀 이긴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잘 안다 나를 객관화한다 그거를 토대로 거기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냥 차라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근데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 같고 그냥 네. 아 근데 그 게으름의 기준을 네. 그 설정하는 게 참 어려워요. 맞아요. 정말 어렵다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요즘에는 그래도 내가 뭐를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상태에서 하는 게 네. 효율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거 붙잡고 있어봐야 결과도 별로고 막 잘 안 풀려. 그러니까 차라리 싹 놓고 내가 그냥 딱 몰입할 수 있을 때 그때 그냥 하고 그냥 그 전까지는 그 몰입의 상태가 가기 전까지는 그냥 풀어놓는 거야. 딴짓도 좀 하고 밥도 그냥 막 더 시간 들여서 해먹고 막 딴 것도 막 산책은 귀찮으니까 안 나가고 이러다가 이제 아 뭔가 앉아서 하고 있을 때 그때는 누가 내가 그런 의식조차 하지 않아 그냥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뭐랄까 그 게으름을 피운다는 것도 아 이때는 그냥 그래 게으름이라고 생각하고 피워도 피우자 마음 편하자 일단 약간 그런 부분을 그냥 저는 어떻게 말하면 동물적으로 한다 약간 맞아 맞아 그냥 충동 이게 충동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막 계산하고 머리에서 딱딱딱 타임테이블 짜고 딱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딱딱딱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해야 될 게 또 보이고 그럼 또 하고 막 시간이랑 그 노력을 더 많이 들인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특히 어떤 분야에서는 네. 또 왜냐하면 이게 뭐 물론 이제 어떤 제한된 어떤 직장이나 네. 뭐 어떤 걸 이렇게 해야 되는 그룹 활동에서는 네. 그런 마감 기한이라든가 이런 맞아요. 게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혼자 작업하고 이런 거에 일해서는 자기가 그런 페이스를 스스로 혼자서 잘 자신이 가장 잘 알겠죠 그 능률이 언제 가장 좋은지. 난 아직도 근데 그 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약간 조급한 또 뭔가 해야 되지 않냐? 뭔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아?라는 것들이 기저에 많이 아직 깔려 있는 거 그게 있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있어요. 요즘에 하루가 좀 짧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벌써? 벌써 2월이에요? 벌써 2017년 2월 벌써 2월달 중간 같네요. 그런 거에서 이제 아 조금씩 시간에 익숙해지고 있구나라는 거 좋게 보면 좋은 거고 어색하다면 또 어색한 거고 잘 살고 있네요. 이제 올해는 뭐 좋은 기운이 있다 느끼는 해고 뭐 부지런히 그렇네요. 뭐 이게 오늘 사실 제가 MC로서 준비한 그 어떤 개요 가이드는 여기까지인데 그래요. 뭐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뭐야 이거?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독일에서 이제 질문을 조금 덧붙이자면 저희가 이제 막 서른이 됐잖아요. 저희 다 동갑이고 독일 나이로 가서 28세죠. 28세고 그다음에 억양이죠. 그 한국에 있는 저희 친구들은 이제 결혼도 하고 막 첫애 페이스북 이제 가끔 들어가서 보면 첫애를 낳아가지고 막 올리고 그다음 그 막 그 웨딩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런 게 이제 보여요. 얼마 전에 한국 갔을 때도 집 어디 해야 되고 전세며 대출이며 뭐 재테크며 이런 얘기로 하는데 저는 거기서 약간 고립돼 있는 맞아요. 그냥 벙쪄 있고 나는 공감합니다. 특히나 저희는 이제 20대 딱 초중반 때 왔잖아요. 그 상태 그대로 예, 친구들 기억을 가지고 여기 와서 또 가면 또 그 기억으로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네. 다 바뀌어있고 완전히 바뀌어있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억해가지고 이제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요 이제 또 저희 세 명 또 있으면 저희 세 명 또 잘 맞잖아요. 한국은 저 먼치킨처럼 바라보고 먼치킨? 먼치킨 뭐야 갑자기 처음 들어봤는데 어? 먼치킨은 고양이 종 이름 아니야 그거? 그, 먼치킨? 멀리서 바라본다 신조어네 신조어 먼치킨 신조어 오늘 씨 어렵다 하나 아니요 있어 네이버 그거 봐봐 원래 있어요? 지식인 봐봐 있을 거야 아마 그 아무튼 여기서 이제 뭐 질문 뭐 했지? 그 또 저희끼리 모이면 또 한국에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 저희는 또 저희끼리 또 서른 살이라고 나이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런 게 없잖아요 가끔씩 잊어요 몇 살인지 몇 살이냐 물어보지도 않지만 만약에 물어보면 오래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나이에 뭔가 잡혀서 하진 않는다 집에 이제 전화드리면 어머니가 결혼 언제 아끼고 애는 언제 아끼고 그 외국에도 괜찮아 엄마는 언제 해? 엄마는 흑인도 괜찮다. 아, 어머니가 어떤 말을 드시네요. 아, 저희 엄마는 저희 엄마는 열려 있다. 아, 어머니가 되게 표현이 멋있다. 애를 언제 할 거냐. 분수를 앞선 표현인데. 그러시는데. 어쨌든 와. 약간 그 나이에 대한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잖아요. 아, 이게 떨어진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다른 거죠. 없어요.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습관돼서 그래. 맞아. 한국 사회에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틀을 벗어난 거니까 저는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현상들을. 또 보면 집에 전화하면 불안해요, 또. 전화하지 말고 전화를. 전화 안 하고 전화할 때마다 엄마는 괜찮다. 엄마는 외국에도 괜찮다. 아, 열리셨네, 언니가. 20대 중반에는 어머니께서 결혼을 최대한 늦게 해라 즐길 거 다 즐기고 인생 다 겪고 나서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어머니도 이제 연배가 이제 있으시고 하니까 빨리 손잡고 싶은 거 손녀랑 뭐 때가 오겠죠 때가 오겠죠 돌아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언젠가 한국 돌아가서 살 거라고 예측은 하는데 지금은 뭐랄까 지금 가면 되게 어색할 것 같아요. 적응이 돼서 그런지. 저는 아마 돌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여기서 계속 사실 생각이세요? 네. 돌아가서 잘 생각을 하면 마음이 답답해져요. 오히려 이쪽이 더 잘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제일 좋은 거 왔다 갔다 지내는 게. 아, 그럼요. 왔다 갔다 해야죠. 여행으로 갈 거. 아싸리 여기에 이제 또 직장을 구하셔가지고 아싸리 예. 직장 여기서 구해갖고 집에 이제 고양이 고양이 하나랑 고기 같이 먹어줄 여자친구하고 아, 좋죠 네 한술만 나오네 뭐야 이게 왜 취직하게 진짜 어쩔 수 없어 예, 뭐. 고추 3명에서 뭐 하지 어쩔 수 없지 예. 뭐 오늘은 근데 뭐 그래도 선방했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셋이서 어떻게 엔조이 씨 없이 잘했어요. 네. 잘 해냈어요. 네, 잘 해냈죠. 우리가 비록 뭐 오늘 이렇게 뭐 굵직하다고 할 게 없나? 그냥 사는 얘기. 사는 얘기. 저희가 뭐 거창하게 막 그 하진 않죠. 거창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냥 사는 얘기 계속 전달해드리고.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근데 좀 뭐랄까. 팟캐스트 외로도 뭐 그냥 이렇게 방송처럼 재밌는 거 약간 좀 더 저도 영상 빨리 준비해서 좀 활발하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에서 예술하기가 지금 이제 뭐 그 일 같은 거 뭐 이렇게 막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내부를 다지고 있다. 개편 시기 약간 방송으로 치면 언제 다시 이렇게 활기를 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보는 사람들이 모르게 탁 돼야 되는데 개편이요 꽤나 많은 시간 동안 독일이니까 독일은 원래 공사 같은 거 오래 조용히 그쵸 대신, 위안이 되는 말이냐 네, 독일이니까 확실하게 하니까 대신에 뭐 그래도 벼룩시장은 이제 이용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더 뭐 활기차요 시장이니까 그거 보면서 위안을 삼고 또 아 위안을 왜 삼지 근데? 그렇죠 그냥 좋아요. 네. 활성화가 돼서. 근데 뭐랄까 그 독일 유학생 네트워크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잊을만 하면 한 가지씩 네. 또 팍팍 터져주잖아요. 아, 재밌는 네. 얘기들이. 네. 사건도 막. 네. 근데 얼마 전에 아 이거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 그 뭐 한식당 일한 분 워킹 홀리데이로 오셨던 분이 네. 어느 식당에서 일하면서 되게 안 좋은 그 경험을 가져오고 이제 글을 되게 써주신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저는 전혀 못 봤어요. 착취, 노동 착취에 노동 착취. 대한 거. 돈 제대로 안 주고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 좀 쳐먹고 그래서 아, 저도 그런 거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도 뭐 여기서 이제 식당 차리시고 뭐 하실 정도면은 뭐 물론 뭐 가게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쨌든 사업하시는 분들이면 기회를 가지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제 보통 학생들 많이 오는데 학생들을 이렇게 뭐 더 챙겨주는 건 바라지도 않는데 그냥 제대로만 기준에 맞게끔만 챙겨주고 그래도 더 경험 많으시면 아는 것도 많으실 거고 그렇죠. 그런 거 좀 배려를 해주셔야 맞는 것 같은데 아 그게 반대로 되면은 이해가 안 돼 정말 그건. 아는 게 많은 게 벼슬인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처음에 이제 독일에서 예술하기 처음에 이제 방향성도 저희가 계속 정보 같은 걸 많이 올렸잖아요.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좀 객관적인 정보 사람 말로 이렇게 전달되면 와전되고 좀 그런 게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중요한 입시 같은 거 그런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했었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터지면 좀 안 좋죠 저희도 모르긴 몰라도 그분은 이제 글을 쓴 거겠지만 얼마나 비일비재 하겠어요 오히려 더 화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예훼손이다 신고하겠다 그래서 저번에 한 번에 생각을 해봤는데 안 좋은 데를 뭐 어떤 분이 썼던 것 같은데 안 좋은 데를 찾아서 까발리는 게 아니라 좋은 데를 찾아서 알리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안 좋은 데도 찾아서 까발려야죠 둘 다 좋은 데만 이게 또 이제 한국이면 뭐 변호사든 법률 상담이든 이게 또 자유롭잖아요 자연스럽게 되는데 언어적인 제약이 크다 보니까 사실 윽하는 거죠 당한 친구 동료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고 그 오히려 그렇게 가해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한식당 이렇게 가해자죠 그렇게 착취를 했으면 가해자지 정보를 이미 알잖아요 전에는 막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뭐 못할 것이다 갑질을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이거 특집으로 뭔가 좀 다뤄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분을 초대 갑질하신 분? 네, 갑질하신 분 말고 갑질 당하신 분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한인사회에서는 그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 조심하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슬프잖아요 맞아요 같은 동포고 그렇죠 서로 의지하면 좋은데 또. 잘 이끌어줘야지 또 잘 이끌고 이런 부조리한 거는 또 엔조이 씨가 아주 관심이 이렇게 하시죠. 파이팅 하시죠. 나중에 이건 건의를 해서 특집으로 해서 이제 부조리한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모아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해보면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어떤 좋은 방향이 나오면은 우리 그 행동으로 또 옮길 수 있는 거니까. 저희 또 행동하니까. 그죠. 좋죠. 여기까지 하는 거 어떠세요?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칙칙한데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번에는 좀 상큼한 목소리. 그렇죠. 좀 지금 상큼함이 너무 없었어. 또 오늘 또 유독 밤에 녹음한 게 드물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 막 뻗을 달래서 완전 밤에. 차분하네요. 다음에 또 만납시다. 베티. 건강하세요, 여러분.